이런 적이 있죠. 사람에게 기대를 해서 또는 소망을 둬서 실망한 적. 아마 삶에서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믿었는데, 그래도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기대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 이상하지 않은 현실이지만요.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그 실망감은 커지기 마련이죠.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한 번 또 해봅니다. 사람을 품고 사랑해야 할 존재지 너무 기대감을 가지면 실망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진정 내가 소망을 두고 기대해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주님께 기대어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보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대하세요. 행여 상황이나 관계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 툭툭 털으시고요. 주님 안에서 회복되신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할게요. 여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행복한 시간, 상큼한 오후입니다. 콰이어와 오케스트라의 음성으로 I need every hour, 주 음성 외에는 영어 찬송을 함께 했어요. 2016년 8월 10일 수요일 상큼한 오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 상황에서 혹은 관계 속에서 실망하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 정말 믿었는데 진짜 그럴 줄은 몰랐는데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데 내가 너무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을 기대한 건 아닐까. 물론 기대할 수 있죠. 그만큼 또 잘 되기를 바라고 친한 사이일 경우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 소망을 두고 기대해야 할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인터넷 게시판 열려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장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 가능하세요. 인터넷은 www.fe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상큼한 오프에 남겨주세요. 이어지는 찬양 소개합니다. 지명연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내 영혼의 그게 깊은 데에서 찬양을 함께 할게요. 사랑의

이어지는 찬양 한 곡 더 소개합니다. 시와 그림의 음성이에요.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함께 하시고요. 광고 후에 이어갑니다.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더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대우야 면역력 챙겼어? 면역력 챙겼어? 면역력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주옵소서.